둘, 셋. 빰, 빠밤, 빠밤, 빠바바,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바바,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알고 있지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어 오늘 같은 밤을 내내 기다렸어. 두박한 내 두 손에 온몸을 맡겨줘요. 할 게 있어요.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따담 해볼까요. 투닥 투닥 투닥 투닥 투닥 따닥 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쓸데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빰 빠밤 빠밤 빠바바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바바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맙소사 그대 나의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 난 다 알았어요. TV를 보든 식사 중이든 운전 중이든 언제라도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따담 해볼까요. 투닥 투닥 투닥 투닥 투닥 따닥 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쓸데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따담 해볼까요. 투닥 투닥 투닥 투닥 투닥 따닥 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